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 8일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전당 전군 전인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으며 우리 조국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와 투쟁 강령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긍지를 안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최후 승리의 직선주로로 질풍노도쳐 달렸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정신을 받들고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 혁명의 천하지대버린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진의 보검을 옥색에 틀어쥐고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으로 우뚝 서순 우리 조국은 원수들의 사상 최악의 발악적 도전을 걸음마다 쳐가기며 사회주의 성세, 세계 평화 수호의 전초선을 옥척같이 지켜섰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자륙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이 더욱 고스차게 타올라 려명거리 건설의 완공과 같은 영웅 신하들이 정진군길에 자랑스럽게 새겨지고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수행에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지난 1년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친 없이 일심단결과 자강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는 불변의 전리를 다시금 힘있게 확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지난 1년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된 자랑찬 승리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주체 혁명기업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빛나게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